사랑이 꽃피웠던 그 계절에 돌아가. In a city like we have fallen in love, you and I. 마지막일지도 몰라. 시간이 건네준 선물인 것 같아. We could be forever and never lost in love with you. 마법에 빠진 듯 내 입이 어떤 말이든 뱉어내.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아름다울 거야. In this rain, 사라지는 꽃잎들 사이 너와 나 fall in love again. Stay, don't leave me when it's over. I wanna be with you. 더 기다릴 수 없어 so now. 영원히 사랑에 빠진 채 널 안고 싶어 나. 기억해줘 지금 이 순간. Love in my dream. 처음 만났던 널 기억해 다 정금은 모든 걸 녹여 모난 마음까지도. Touch you, feel you, I want it everyday. Love you and baby you my home. So if you tell me now, 사라지지 않을 꿈이 될 거야. 마법에 빠진 듯 내 입이 어떤 말이든 뱉어내.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기억해줘 지금 이 순간. Love in my dream. 쏟아지는 환상이 너와 나 꿈인 걸 알아. 너 혼자 남은 사랑을 다 담아갔던 것도 알아. 온기가 남은 채로 이제 보내주려 해. 이 끝에 그 계절에 가장 아름다움을 볼 거야. 기억해줘 지금 이 순간. Goodbye. Goodbye. 눈부신 goodbye.